속에 걸쳐 지력 같은 밤 속으로 내 숨을 들어 긴 머리를 두 번 감아 올린 잠 헬멧 속으로 감춰 난 차가워진 새벽 공기가 내 온몸을 휘감아 귀에 눈이 울죠 이런 날이면 Ride, ride, ride, ride 위골로 타 그리고 난 목적지 없이 다리를 건너 불빛을 스쳐 Ride, ride, ride, ride 꽉 붙잡아 그리고 난 조금 더 멀리 잠시 익숙한 모든 건 Please take me anywhere but home Baby 이정표처럼 새겨진 일